찍어볼까 살짝만 네가 먼저 춤이 돌아보지 마 눈이 계속 날 붙이고 있잖아 전기가 찡풍 있는데 괜찮은 거야 말해 봐 나 혼자서만 오해한 거야 흔들리는 눈빛 속에 비치는 이 맘 이거는 볼까 뭐라고 썼나 You know you got me saying I'm just